하고 잡는다고 몸을 서냐. 항구의 사랑이란 덩대풀 사랑인가 고동소리 진소리가 내 가슴을 때려놓고 매정하게 떠나가는 무정한 그 사람아 정은 일반인데 항구의 사랑이란 물거품 사랑인가 바람소리 파도소리 내 가슴을 찢어놓고 야멸차게 떠나가는 정 없는 그 사람은